HUBS 스포츠 전성시대 지금은 스포츠 전성시대 극적인 골인의 순간 주심의 휘슬소리 확신에 찬 선수들이 외치는 포효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지 않나요? 내가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도 아닌데 이렇게나 몰입이 되고 황홀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종목 할 것 없이 응원석에서는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울고 웃는 스포츠가 정말 신기합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그런 감동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프로농구 신장 제한 논란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 가장 큰 재능은 다름 아닌 타고난 파워와 민첩한 운동신경이지만 농구에서의 큰 키는 그 자체로도 재능이 맞다는 말도 있죠. 구력과 더불어 몸싸움이 함께 수반되는 종목 특성상 신장은 농구 선수에게 중요한 역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남자 프로농구에서 외국인 선수의 신장을 제한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농구에서 키를 제한하다니요. 보다 현장감 있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경기장 대신 조금 특별한 장소로 떠나볼까요? 여기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KBL 센터입니다. 끊이지 않는 카메라 셔터, 한 대 모인 기자들. 그 앞에는 남성 3명이 한 선수를 둘러싸고 무언가 세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펴야 하고 정상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간주하겠습니다. 자세가 구부러져 있는데요. 얘는 핀다고 폈는데 199.2cm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9시즌째 뛰고 있는 전주 KCC 소속 찰스 로드는 자신의 측정 결과를 듣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며 감격을 표합니다. 현대모비스의 셰넌 쇼터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신발을 벗고 계측기에 올라서네요. 프로필상 193cm로 등록되어 있는 그는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고 싶은 것인지 누가 봐도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며 KBL 직원들과 작은 신경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무릎을 굽히지 못하게 잡고 자세를 교정한 뒤 잰 키는 185.9cm. 프로필보다 무려 7cm 작게 측정되어 키 줄이기 성공. 결과를 확인한 셰너는 누구보다 밝은 미소를 보이며 직원들과 악수를 합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인터넷에서 신장이 작게 나오는 법을 찾아보기도 하며 하루 반나절 정도 잠도 안 자며 웨이트 운동에 많은 힘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용병으로 뛸 외국인 선수들의 키를 측정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키에 따라서 이들이 앞으로 한국 리그에서 뛸 수 있을지의 여부도 결정되고요. 대한민국 농구대표팀 평균 신장 193.6cm. 맨발로 키를 재는 배구와는 달리 차카 기준으로 신장을 측정할 정도로 농구에서의 신장은 중요시 여겨지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에서 신장 제한이라는 기준이 생겨났던 것일까요? KBL 김영기 총재는 2015-2016 시즌을 앞두고 각 팀의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은 장신, 한 명은 단신 선수로 계약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장신 선수의 경우 200cm, 단신 선수는 186cm 이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함께 덧붙이면서요. KBL은 200cm 이상의 선수들이 들어오면 경기 템포가 느려져 평균 득점이 낮아지기에 이는 모두 국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의 템포가 빨라지면 득점도 더 많아지고 보다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가 펼쳐질 여지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단의 경우 외국인 선수 비중이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유불리가 생기고 그에 따라 각자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에 외국인 선수들과 구단은 키줄이기 작전에 들어갔고 당장 네이트 밀러는 2.2cm를 저스틴 에드워즈는 0.4cm를 줄여 단신 자격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프로농구 역사상 2m가 넘는 선수들 때문에 경기 템포가 느려지거나 득점이 저조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되려 KBL에서 뛴 2m 이상의 선수들은 모두 팀 승리의 주력이었죠. 대다수의 농구 팬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11일 KBL은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서 다음 시즌인 2019-2020 시즌부터 신장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장신뿐만 아니라 단신 제한 역시 폐지하면서 구단들은 다음 시즌부터 두 명의 외국인 선수를 모두 장신 센터 용병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대신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뛰게 되면 의존이 더 심화되고 한 명만 보유하면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혹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하되 네 쿼터 모두 한 명만 뛸 수 있게 개정했습니다. KBL 리그가 오늘날과 같이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이렇게나 복잡한 과정이 있었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오늘은 남자 프로농구 신장 제한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시의 제도로 인해 KGC 인삼공사의 데이비드 사이먼, 고향 오리온의 버논 맥클린과 같이 우리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선수들 역시 존재했답니다. 공정함을 이유로 도입한 제도였지만 선천적인 조건으로 인해 출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다행히도 현재는 국내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에게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코트가 모두가 공정한 기회 아래 뛸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해설의 윤지우, 캐스터 김준영, 엔지니어 윤세현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UBS